두꺼운 같이 말들로 내 마음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도 나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 또 혹시나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천천히 내려는 차별 거울에 속삭이곤 해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 울리는데 네 향기는 달콤한 felony 너무 믿지만 사랑해 yeah. 어두운 밤이 가두기 전에 내 곁을 떠나지 마 아직 날 사랑하니 침묵이 차라리 좋아 So stay 그게 어디가 될까 말이야 가끔 어둠이 올 때면 I'll be on fire 거짓 같은 세상 속여 이런 truth is you Here's a letter from me to you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